누군가가 12월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하더군요. 그랬겠죠. 방송과 신문이 온통 후보들의 말대결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오리들은 뜨겁지가 않습니다. 향응을 받은 적도 없고요. 금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또 모당의 스트립쇼 해프닝쯤은 코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지요. 우리들만은 12월이 뜨거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까지 냉정하게 후보들을 지켜봅시다. 그리고 훗날 이번 겨울이 국민의 진정한 뜻을 행사한 겨울이었다고 함께 얘기해보죠. 영화 Less Than Zero 중에서 첫 곡 골랐습니다. Hazy Shade of Winter, 뱅글스의 노래입니다. 마네킹에서 나왔던 앤드류 매커스가 주연한 영화였죠. Less Than Zero 중에서 뱅글스가 부른 Hazy Shade of Winter, 겨울의 희미한 그림자,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의 어린 동생이 알고 보니까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더라. 이런 경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또 나중에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천재였을 경우에는요. 아이한테는 고통이겠지만 천재 교육을 주장하시겠어요? 아니면은 평범한 아이로 키우시겠어요? 오늘 귀로 보는 한편의 영화 시간에는요. 이런 질문에 해답이 될 만한 작품 한편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9월에 소리소문 없이 잠깐 개봉됐었죠. 조디 포스터의 첫 감독 작품 꼬마 천재 테이트, 리틀맨 테이트. 천재기 때문에 주위에 어울리지 못하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는 테이트. 그 그 어머니에게서 느낄 수 있는 감성과 선생님에게서 느낄 수 있는 지성, 그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천재소년 테이트의 얘기인데요. 조디 포스터는 처음에는 그냥 천재의 엄마 역을 맡아달라는 그런 제의만 받았다죠. 그런데 이 천재소년 얘기에 감동을 받은 나머지 감독도 직접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천재를 가르치는 선생님 제인 역에는요,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한나와 그 자매들로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던 오스카 여우 조연상이었죠. 참 다이앤 위스트가 맡았고요. 테이트 역에는 수백 명을 오디션한 끝에 아담 한 버드라는 뉴욕의 국민학교 4학년 학생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첫 감독 작품치고는 아주 대단히 잘 만든 영화예요. 영상도 깔끔하고요. 감정도 절제돼 있고요. 테이트 역의 아담 한 버드, 이 소년의 연기 역시 천재적입니다. 게다가 엄마 디디 역의 조디 포스터. 이제 연기에는 보증수표죠. 천재를 둔 엄마의 복잡 미묘한 심리를 아주 사실적으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꼬마 천재 테이트 상영됩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영화 상영 중엔 금연과 정숙입니다. 사춘기는 벅찬 그리움. 립스틱, 하이힐, 매니큐어, 그리고 사랑에 조금씩 눈 떠가는 소녀들을 위한 세 편의 작은 사랑 이야기. 오렌지 향은 바람을 타고, 언니는 신부, 사랑을 처음 만날 때, 도서출판 미래향이 펴냅니다. 남학생은 뭘 해보세요? Early in the morning. 펜시? 펜시? 아, 바른손 펜시? 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문구용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펜시용품은 역시 바른손입니다. 바른손 펜시.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 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린. 대학에 가. 말어? 직장을 옮겨? 아니면 직업을 바꿔볼까? 17에서 25까지. 갈등의 17에서 지루에선 25까지. 말기를 찾기 위해 지금 챙겨둬야 할 모든 것. 17에서 25까지. 도서출판 도서. 여자 편도 있죠? 미래의 달색에는 여자 하나에 남자가 글쎄 둘이래. 별의별 결혼 풍속이 다 있어. 소설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컴퓨터. 우리의 상상력은 어디까지일까? 소설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오늘 만나보세요. 도서출판 입세.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재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4년 동안 기다려온 본조비의 새 앨범 Keep the Faith. 지금 볼리그램에서 그들과 만나십시오. 볼리그램. 맥가이버 배원성입니다. 저는 요즘 머리 아플 때 스파맥을 먹습니다. 효과 좋죠? 휴대용 포장이라 간편하죠? 두통, 치통, 생리통에 새로 나온 스파맥. 이제 두통엔 일양약품 스파맥입니다. 20살 직원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이제 느낄 수 있어. 에피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치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을 라면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삼형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햇맛, 라면맥.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은 당신의 한숨을 이해합니다. 화제의 장편 소설 여자의 남자. 세상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사랑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사랑의 정의를 바꿔놓은 책 여자의 남자. 김한길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엘라 피츠제럴드의 노래가 흐르면서 분만실이 보입니다. 산부인과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엄마 딜리 테이트. 그녀는 방금 태어난 아들을 안고 무척 기뻐하지요. 갓난아기 프레 테이트는 엄마 품에 안겨서 이렇게 독백합니다. It's funny because I think I can even remember being. 신기하게도 난 출생 당시를 기억하는데요. 생후 2주 동안 난 이름이 없었어요. 엄마는 국립 끝에 내 이름을 프레드라 하시더니요. 흔치 않은 이름이라면서 기뻐하더라고요. When I'm dancing at Radio City once a week, you can have French fries as much as you want, but for right now, you gotta eat this shit. Yes, you do. 엄마 디디와 함께 식당에 간 두 살짜리 프레드는 음식은 먹지 않고 자꾸만 코퍼라고 합니다. 디디는 화가 나죠. 코퍼가 아니야. 이건 음식이야. 프레드는 접시를 들고 다시 코퍼라고 합니다. 디디는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이건 코퍼가 아니라 접시야. 그 순간 디디는 접시 밑바닥에 쓰인 코퍼란 상표를 봅니다. 프레드는 두 살 때 이미 글을 읽기 시작한 거죠. 7살이 돼서 학교에 들어간 천재 프레드 테이트는 친구도 없는 외톨박입니다. 그가 가장 부러워하는 몬티니는 친구도 많고 족구팀 주장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몬티니는 프레드를 약골이라고 놀려대기만 합니다. 학교 수업도 프레드에겐 너무 쉽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른 책을 보거나 공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프레드는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담임 선생은 처음엔 프레드가 전응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었지요. 하지만 얼마 후 엄마에게 월반을 권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국민학교를 건너뛰라고 얘기하지요. And that I had a very limited future a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Then, a week later, she said I should probably skip second grade, maybe even skip elementary school altogether. 엄마 디디와 함께 병원에 가는 프레드. 그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She says I'm the Immaculate Conception. That's a pretty big responsibility for a little kid. 사람들은 제 아빠가 누군지 궁금해하지만요. 엄마는 내가 예수처럼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런 말이 아이에겐 얼마나 큰 짐이 되는 줄 엄만 몰라요. Has he been following a diet? Look, Freddie just doesn't like baby food. He never liked it. Even when he was a baby, he didn't like it. Does he like having an ulcer? 프레디의 위장병은 심각합니다. 의사는 아마 폭탄을 취급하는 사람의 위도 그렇진 않을 거라고 겁을 주지요. 하지만 디디는 프레드가 걱정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한숨을 짓습니다. Hey, you know what day next Saturday is? You get your period. I spend the day alone in the park. Very funny, lay mom. It's your birthday.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엄마는 다음 토요일이 프레디의 생일이라고 얘기해줍니다. 하지만 프레디의 관심은 가판대에 놓인 신문에 가 있죠. 거기엔 지구는 병들고 있다라는 기사가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프레디의 얼굴이 심각해지죠. 세상 걱정, 지구 걱정은 7살짜리 꼬마의 위장을 더욱 상하게 할 뿐입니다. Care to cut a rug, handsome? Remember how I showed you? Woo! 그리어슨 연구소. 이곳은 영재들을 모아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여기에 책임자는 제인 그리어슨. 그녀 역시 어릴 적 영재였지요. 제인과 비서 거슨은 새로 뽑을 영재 후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his one calls himself Joey X, but his real name is Joseph Zimmerman. 12 years old, experimental painter. 조셉 짐머만, 12살의 실험주의 화가. 동경 히로시마 전자 회사로부터 20만 불의 커미션을 받고 있음. Write him down, please. Cherry Reynolds, 10 years old, just published her own volume of feminist poetry. Cherry Reynolds, 10살, 여성의 방에 관한 시집 출간. 미국의 가정주부를 성적인 노리개라고 비판함. 영재 후보에는 프레드도 끼어 있습니다. Fred Tate, 7 years old, second grader at Eisenhower Elementary School. Fred Tate, 7살, 시를 쓰고 그림도 그리며 피아노는 상당 수준. 수학과 물리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며 이해력이 대단함. Can't explain it, Jane. I mean, it's not so much what he knows. 거스의 조사를 뒷받침이라도 하는 듯, 프레드는 학교에서 자신이 지은 시 한 편을 읊고 있습니다. A bluish distillate in a cup without a saucer. Such a strange place to find a cup, standing on the back of a hand. A shooting star that fell into my eyes and through my body. 저기 죽음이 서 있다. There stands death. 받침 없는 잔 속에 검푸른 빛의 정수로 참으로 이상하여라. 손등에 놓인 잔이라니. 아, 내 눈 속으로, 내 몸으로 떨어지는 유성이여. 프레드의 시를 듣던 선생님과 아이들은 헷갈리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Has this boy been tested? Just the Stanford Binet. His numbers are here. This is extraordinary. 제인은 프레드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Where's the rest of his stuff? 그리어슨 연구소에 관한 안내 책자를 보내라고 비서 거스에게 지시하지요. 하지만 거스는 프레드의 엄마가 시험 보기를 거부한다고 말해줍니다. Did you send him our material? Yes, but I don't know if she'll respond. We'll keep trying. Stupid woman. M-A-I-T-A-I. Mai Tai. Did I say margarita? 엄마 디디는 중국식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레스로 일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다시 옛날처럼 무용수로 일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같은 레스토랑에 있는 친구가 좋은 일자리라며 플로리다에 있는 호텔에서 무용수를 찾고 있다고 전해줍니다. 여름 휴가도 보낼 겸 같이 가자는 것이죠. 디디는 프레드가 수영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면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플로리다에 프레드와 함께 갈 것을요. Fred does like to swim. Contrary to what you're saying, Ms. Montoya. 이른 아침 아파트 경비실로 우편물을 찾으러 간 프레드는 그리어슨 연구소에서 보내온 초대장을 봅니다. 응. Wake up. What's wrong, kid? Huh? You sick? Feel okay to me? 엄마 디디는 애써 무관심한 척하죠. 하지만 프레드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그리어슨 학교에서 교육받은 수학마술사 데몬의 책을 읽기도 하고 교육 책임자인 제인에 대한 책도 탐독합니다. 엄마는 프레드를 평범한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인 것을 느끼게 되죠. 결국 디디는 프레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겼어. 자, 거기 가보자. 신발 신어라. All right, you win. Come on, let's go. Put your shoes on. Come on. Hello, Fred. I'm Jane Grierson. Do you know why you're here? How do you feel about it? I'm hot. Dominus, 제인 선생과 마주 앉은 프레드. 두 사람은 고호의 그림집을 함께 봅니다. 제인이 묻습니다. 왜 한 그림만을 흰색으로 그렸을까? 이렇게요. I wonder why he only painted one iris white. Because he was lonely. 프레드는 대답합니다. 고호가 외로웠기 때문이에요. 의미심장하게 그를 쳐다보는 제인. I like sunflowers best. 제인 선생은 또 프레드의 피아노 솜씨도 들어봅니다. 제인은 프레드의 놀라운 천재성에 푹 빠져버리고 맙니다. 제인은 디디에게 프레드를 자신의 연구소에서 교육시키고 싶다고 말합니다. Miss Tate, I'm Jane Grierson. Please come in, sit down. Your son is very talented. Yeah, no. every year, I take five students to compete in what we call Odyssey of the Mind. It's a kind of mental Olympics. 그리고 지식의 대장정이라는 지능 올림픽에도 초청시킬 계획이라고 얘기하죠. 말을 듣던 디디는 늦었으니 이만 가야겠다고 자리를 뜹니다. 다급해진 제인은 다시 한번 설득하죠. Miss Tate, please. I didn't make myself clear. I'm inviting your son to come with us. If he enjoys himself, then he'll be free to enroll in my school in the fall. Wait a minute. Look, I don't even know you. Now, why would I let you take my kid on some trip, let alone enroll him anyway? 하지만 디디는 내 아이를 왜 당신에게 맡겨야 되냐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연구소를 나와버립니다. 프레드는 엄마가 못마땅합니다. 자기는 영재 교육을 받고 싶은 거지요. You can look at sunflowers anytime you want. It's next Saturday at 12 o'clock at my apartment. 학교 친구들에게 생일 파티 초대장을 돌리는 프레드.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은 모두 한 장씩 받아듭니다. 하지만 수업종이 울리자 친구들은 관심이 없다는 듯 초대장을 버리고 교실로 뛰어갑니다. 바람에 흩어지는 초대장들. 프레드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무서운 꿈을 꿉니다. 초청장을 돌리던 날, 그날 밤도 그랬어요. 디디! 디디! 디디! 악몽에서 깨어나 엄마를 마구 부릅니다. 엄마는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모든 걱정을 잊으라며 아들과 함께 그림자 놀이를 시작하지요. 창가에 오른거리는 달빛 그림자를 보면서 엄마가 묻지요. 저기 저 뾰족한 게 뭘까? 프레드가 대답합니다. 범선 위에 어른과 아이. 가장자리가 둥근 저거는? 불타고 있는 고래. 저 구석에 있는 동그란 거 보이지? 이번엔 프레드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쑥 생일 파티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엄마는 아들 달래지요. 애들은 모두 생일 파티를 하는 거라면서요. 다음 날 생일상을 잔뜩 차려놓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엄마와 아들.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프레드는 자기 방으로 가버리죠. 디딘 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제인에게 전화를 걸지요. Hello. Jane Grierson, please. Speaking. Oh, hi, this is Dee Dee Tate. I'm Fred's mom. Yes. Oh, yeah, I was wondering, you know that trip you were talking about? Yes, what about it? Yeah, well, it's just for a couple of weeks, right? Miss Tate, I'm sorry, but I've already selected my students. Look, I don't know how much you know about Fred, okay, but the kid... It's amazing. He writes, he paints, he does everything. You should see this painting that he made for me. It's like incredible. So. 디디는 제인에게 프레드를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Excuse me. Well, I don't mean to pry, but do you need time alone or have you made some plans that don't include your son? Look, lady. You want to make me work for it, that's fine, okay? But you and I both know that Fred's 100 times smarter than any of those other little plate heads you got at that school. Now, you want him or not? Does he have a suitcase? 수학의 마술사, 데몬. 그리고 다른 영재들과 함께 지식의 대장정을 떠나는 프레드. Ladies and gentlemen, boys and girls, it is with great pleasure that I welcome you all to the 13th annual Odyssey of the Mind. 지식의 대장정 연수원장에 모인 각제 영재들은 모두 자기의 천재성을 발휘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All right, let's begin with another round of questions. How many minutes are there in 48 years? 25,228,800 minutes. 제인과 함께 데몬이 참가한 수학경시 대회장에 들른 프레드. How many factors are there 3,067? Come on, guys. There are no factors of 3,067. The number's prime. 관중석에 앉아있던 그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정답을 말해버립니다. How about giving me a number that when divided by the product of its digits, the quotient is 3, and if you were to add 18 to this number, the digits would be inverted. 24. That is correct, Damon. Well, what's right? I didn't say anything. 물론 데몬이 풀지 못하고 있을 때였죠. 놀란 듯 그를 쳐다보는 제인. 데몬은 프레드에게 무척 화를 냅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거죠. Open your mouth like that again, diaper dick. I'm gonna put my foot in it. It was an accident. I don't give a damn what it was. Don't let it happen again. Damon? Damon, what are you doing? Fred and I were just having a little chat. 그런 그를 야단치는 제인. 데몬은 내일은 네가 참가해. 난 이제 질렸어. 이렇게 소리치며 가버립니다. This is not Caesar's palace and you are not Wayne Newton. And you're not Freud. So why don't you just give it a rest? Get a life, will ya? Hey, don't cry, Lepton. You can do the math. 다음 날, 수학경시 대회에 참가한 프레드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내도 척척 정답을 맞춥니다. 1008. That's correct. Fred, what's the cube root of 3,796,466? 156. Correct. What number has the following peculiarity? That if its cube were added to 5 times its square, and from the result 42 times the number, and 40 is subtracted. The remainder is nothing. 5. Correct. Fred, 참가자 중 나이는 가장 어린 소년이었지요. 제인과 함께 숙소로 돌아온 영재들. 버릇없는 그들은 제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놀이터로 가버립니다. 남은 사람은 프레드뿐이었지요. 그는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난히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천재 프레드. 제인 선생은 그가 자꾸 좋아집니다. 밤늦게 지인의 방에 들른 프레드는 쭉 놓여있는 그녀의 사진을 보면서 지인의 가족에 대해서 묻습니다. This is your father. Mm-hmm. Yes. Yes, he was a terrific music lover. In fact, when I was your age, I used to play the violin. How come you don't play now? 그리고는 이상하다는 듯이 얘기하죠. Well, we decided that 이 사진들에는 왜 선생님이 없어요? 제인은 무덤덤하게 대답합니다. How come you're not in any of these pictures? Oh, 부모님이 둘 다 의사였는데 항상 바쁘셨지. 강연 여행을 많이 다니셨어. 프레드는 이해를 못합니다. Both my parents were very busy people. They were both physicians. They both lectured a lot, traveled a lot. Sometimes they just needed to be alone. 여행을 다니셨으면 시간이 많았을 텐데 이미 감정이 메마른 어른이 돼버린 제인. 그녀는 더 이상 가족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잘 시간이라고 프레드에게 얘기합니다. Good night, Fred. 다음날 아침, 어디론가 걸어가는 레몬, 그의 뒤를 따르는 프레드. 두 사람이 간 곳은 마구간이었지요. 레몬이 소리칩니다. What the hell does it look like I'm doing? What are you so mad at? I notice you and Jane are getting me as close as a couple of fingers. 네가 제인과 가까워지니까 화가 난다고 말이죠. 그리고 넌 친구가 많을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I don't have any friends. 프렌드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대답하죠. 난 친구가 없어. 네모는 프레드에게 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동병상련이지요. 네모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 똑똑해서 외로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능지수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느냐 이런 문제라고 말하지요. See, Fred, it's not the size of a guy's IQ that matters. It's how he uses it. I like you, Damon. Come on. I'll race you back. 대화를 맡은 두 사람은 말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숲속을 신나게 달리는 두 사람이 무척 자유롭게 보입니다. 헤이, 트라. You know, mine's been kind of tight lately, but I think of something. Don't worry about it, okay, kid? 지식의 대장정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프레드. 엄마 디디는 약간 쑥스러운 듯 얘기합니다. 돈이 좀 필요해서 프레드가 아끼던 피아노가 없어진 거죠. 대신 엄마는 벽에다가 피아노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린 피아노에 다가간 프레드. 그는 건반수가 맞지 않다고 얘기하죠. 디디는 왠지 모르게 아들과 사이에서 벽을 느낍니다. 게다가 온통 제인 선생 얘기만 하는 프레드. 이젠 엄마도 모르게 아들은 자기의 세계를 형성한 겁니다. 보통 학교로 다시 돌아온 프레드. 그에겐 학교 생활이 더더욱 지루하고 심심하게 느껴집니다. I want to write a book about Fred. About his formative experiences. His life story, if you will. 어느 날 디디를 찾아온 제인은 프레드에 관한 책을 쓸 계획이라면서 프레드를 대학에 데려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디디는 단호하게 말하죠. 플로리다에 가서 휴가를 보낼 계획이라고요. 그리고 제인의 비정한 교육 방식을 공격합니다. Yeah. How many of them are blessed with ulcers, huh? How many of them go to bed every night worrying about the ozone layer and the rainforest and why innocent people get murdered all the time? 위궤양이 있는 애는 몇이나 되죠? 매일 밤 산성비와 오존층을 걱정하며 잠자리에 드는 애는 또 몇이나 되나요? 프레드는 뭐든지 걱정해요. 일어날 대학에 보내라고요? 제인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프레드는 지금 자극과 도전을 갈망하고 있지만 엄마인 당신은 그걸 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저 보통 아이들처럼 행복하길 바란다는 디디의 말에 당신 아들은 보통에도 아니고 더구나 지금 행복하지도 않다고 디디를 몰아세웁니다. 프레드 역시 대학에 가고 싶어 한다고 덧붙이죠. 디디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제인의 뜻에 따르게 됩니다. 플로리다로 떠나는 길에 프레드를 제인에게 맡기는 디디. 그녀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디디는 제인에게 말합니다. 만약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을 죽이겠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Listen to me, Jane. If anything happens to him, anything at all, I'll kill you. Now, I don't mean that I'll just hurt you. I mean that I'll kill you. 대학 강의를 듣던 첫날, 프레드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어려운 수업에 참석합니다. 수업이 끝난 뒤 계단에서 만나자는 제인의 말을 잊어버린 채 교정을 구경하는 프레드. 캠퍼스 한쪽에서는 자선을 위한 경매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경매시장이 못마땅한 대학생 에디, 해리 코닉 주니어는 지구본을 강의실에서 꺼내 경매장으로 날려보내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지구본은 지나가던 프레디의 머리 위에 떨어지고 맙니다. 캠퍼스에 애가 웬일이냐며 놀라 뛰어온 에디. 하지만 더욱 놀란 것은 제인이었지요. 다행히 프레디의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레드에게도 대학생 친구가 생깁니다. 바로 에디죠. 에디는 문제의 그 지구본을 선물하면서 프레드와 친해집니다. But see, I can't play the classical stuff. You have to handle that. By the way, you know what the funniest thing about Mozart was? His hair. If I saw Mozart, I'd say that's the ugliest hair that I've ever seen. I think Mozart should have a big afro or mohawk or something. Well, Mozart got an afro! Hey! We both get mohawks, but I'm sure. Big joke. 함께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한편 비서 거스와 함께 식사를 하며 프레드의 TV 생방송 출연 문제를 의논하던 제인은 순간 저녁인데도 프레드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See, Fred, the object of the game is to bank the ball so that you hit the other one right where the shadow is. 그 시간 프레드는 에디와 함께 당구장에 있지요. 에디로부터 당구 기술을 배우는 어린 프레드. 에디의 설명과 굴러가는 당구공은 모두 그의 머리에 입력돼 버립니다. 친구들에게 프레드를 소개하는 에디. 둘 사이엔 우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What you doing with the world? It was a present. Never mind, officer. He's back. Yes. 늦게 집에 돌아온 프레드를 야단치는 주인. 5시인 귀가 시간을 2시간 3분이나 어기고 저녁도 먹고 들어왔다는 사실에 화를 냅니다. And have you been smoking? 규칙 위반이라고 한참을 야단치던 주인은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널 야단치는 건 미워서가 아니야. 잘못을 고치려는 것뿐이야. If you want to play something, come and talk to me. And Fred, when I scold you, it doesn't mean I don't care about you. It only means I'm trying to correct your mistakes. Fred. Hello? Hey! What's up, huh? Nothing. What's up with you? Getting a tan. 그날 밤, 프레드는 엄마의 전화를 받습니다. So? So? So listen. What are you doing next weekend? 디디는 독립기념일에 축제를 열자고 신이 나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프레드는 무뚝뚝하게 대답하죠. 난 TV에 나가요. 수화기를 뺏어든 주인은 다음 주말에 프레드와 함께 생방송에 출연할 계획이고 따라서 뉴욕에서 축제의 불꽃을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다시 소외감을 느끼는 엄마, 디디. I'd love that. Great. Don't forget to watch. It's Saturday at 12:30. Here's Fred. Don't talk too long. This is costing your mother a fortune. Hi. 디디는 당구를 배운다는 프레드의 말에 돈 내기는 하지 말라며 쓸쓸히 전화를 끊습니다. I'm learning how to play pool. Pool? Yeah, my friend Eddie's teaching me. Wow, Eddie. Don't put down too many bets, okay, kiddo? Look, I gotta go. Jean's giving me this test. Yeah, okay, I'll tell you what. I'll call you in a couple of days, okay? Okay, bye. Two. 이른 아침 에디의 집을 찾아간 프레드. 방문을 열자 여자와 키득대던 에디는 빨리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You said we could be. Oh, Fred. Would you get out of here, man? Come on, get out of here. 큰 충격을 받은 프레드는 집을 나오고 Very nice, fellas. 에디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의 뒤를 쫓아옵니다. Fred. Fred, wait up, man. 오늘 당구하기로 한 약속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는 프레드에게 에디는 말합니다. Look, I'm sorry I yelled at you, but you can't walk in on people like that, man. 말했다고 다 진짜는 아니야. 넌 애고 난 어른이야. 너랑 있는 게 좋지만 항상 너와 있을 순 없어. 난 너의 보호자가 아니야. 그런 책임을 싫어. You're a kid. I'm a grown up. And I love doing stuff with you, but I can't do stuff with you all day, every day, because I got to do stuff with other grown ups, you know? What I'm trying to say is that we can't hang out together all the time. I'm not your babysitter, Freddy. I just can't take that kind of responsibility. But hey, it's no big deal, is it? 에디와의 일에 큰 상처를 입은 프레드는 또다시 악몽을 꿉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몽을 꿀 때마다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던 엄마가 곁에 없습니다. 제인의 방에 찾아간 프레드. 제인은 나쁜 꿈을 꾸었다는 그에게 무성의하게 대답합니다. I had a bad dream. Oh. Well, why don't you get a drink of water? 물을 한 잔 마시렴. 아니면 불을 켜두거나 라디오를 듣던지. Don't you want a drink of water? 내일은 무척 바쁘고 또 중요한 날인 거 잘 알지? Well, why don't you leave the light on? Or turn on the radio. Something. It's really late and we've got a big day tomorrow. 프레드는 쓸쓸하게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아침, TV에 출연하기로 한 날이지요. 제인은 프레디의 옷을 챙겨주면서 사회자가 물어볼지도 모르니 수학 공식을 외워보라고 합니다. You think you can tell me Beaton's refraction formula for the sun? Mr. Buckner might ask you that. Energy plus parallax equals. How come you always ask me about school? 하지만 프레디의 대답은 엉뚱합니다. How come you always talk like 제인 선생님은 왜 매일 학교 얘기만 해요? 왜 항상 책 읽는 것처럼 말하죠? 어째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애도 없어요? 뭐가 잘못됐나요? What's wrong with you? 생방송 출연을 위해 기다리던 프레드는 서서히 제 나이를 찾아갑니다. 프레드를 뛰어난 영재라고 소개한 TV 사회자는 묻습니다. 음악가이자 수학 박사라고 하는데 프레드, 장래 희망이 뭐죠? Fred, as I understand it, you're a poet, a painter, a musician, and what I guess one could call a... Polo! Now, with all that under that tiny little belt of yours, what would you like to be when you grow up? Fireman. A fireman. Well, that's a pretty normal profession for such a... 제인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자는 또 묻습니다. 부모님은 프레드가 뭐가 되길 바라죠? My mother's dead. 프레드는 우리 엄만 죽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플로리다에서 TV를 지켜보던 디디는 아들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사회자는 또 묻지요. 피아노로 연주할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까? 프레드는 시를 외우겠다고 대답합니다. 무대 위에 올라선 프레드. 그가 외우는 시는 놀랍게도 같은 반 친구였던 몬티니가 지은 아주 단순하고 국민학생다운 시였어요. 나는 아빠와 모형 범선을 만든다. 범선은 바다를 항해한다. 프레드는 시를 다 읊고 방송국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엄마와 살던 집이었어요. 벽에 그려진 그림 피아노를 치다가 전화기를 박살내는 프레드. 그때 엄마 디디가 들어옵니다. You'd be here. 아들을 뜨겁게 껴안는 디디. 프레드에게 얘기합니다. You didn't do anything. Fred, 네가 태어났을 때 특별한 애라는 걸 알았어. 너에게 늘 조심해야지 그런 마음이었지만 난 즉흥적으로 살았지. 앞으로는 잘할게. 난 너를 끔찍히 사랑한단다. 프레드도 얘기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프레드를 찾아온 제인은 이 도모자를 지켜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립니다. 시간을 흘러서 프레드의 여덟 번째 생일. 많은 친구와 어른들이 모여 흥겹게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그 위로 프레드의 독백이 깔립니다. 내가 8살 때 가장 멋진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제인도 재밌어했죠. 우린 웃고 놀고 춤을 췄어요. 걱정 근심 모두 잊고서요. Jane과 춤을 추는 Fred. Fred의 얘기는 이어집니다. Well, you truly belong. Thanks, Jane. Hey, party. 분명한 것은 우린 모두 다르다는 것이죠. Jane은 가끔 우리 식구와 외식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곤 해요. 한동안 난 그곳에서 가장 유명했지만요. 야마구치란 6살짜리 꼬마가 법대에 들어가자 난 곧 잊혀졌어요. 하지만 난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난 행복했으니까요. But I didn't care. Because I was happy. 프레드는 엄마와 함께 즐겁게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끕니다. 여러분, 영화 다 보시고 어떤 해답 내리셨나요? 글쎄요, 저는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역시 차가운 이성보다는 따뜻한 감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름대로 들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오늘 조디 포스터 감독의 리들맨 테이트, 꼬마 천재 테이트 함께 하셨는데요. 이 영화에 삽입된 음악은 엘라 피처럴드의 I Get a Kick Out of You, 그리고 모차르트의 현악 4중주 쾌일번호 575번이 있었고요. 또 모차르트의 피아노 4중주 쾌일번호 493번도 있었습니다. 아, 중요한 것은 지능지수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냐이다. 이런 영화 속의 말이 다시 생각이 나네요. 저정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Thank you.